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으쓱, 으쓱, 잘한다.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. 애기 곰,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으쓱, 으쓱, 잘한다. 아메리칸 버전, 아메리칸 버전. 곰 세 마리가 일혼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베이비 곰, and a father 곰은 너무 빳빳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네,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큐리해. 으쓱, 으쓱, 잘한다. 엄마